빛을 따라가 내 눈 속에 비친 널 마주 앉아 파도 소리 들려오니 영화 속의 장면 같아 흔들리는 파도 소리에 설레는 내 맘도 너에게 닿을까 진심한 방울 꺼내 너에게 가져다 줄까 어둠 내린 바다에 등대가 되어 비출게 다가오는 비바람 앞에 난 하나의 빛이 되어줄게 끝없이 펼쳐지는 어둠 바다 위에 너와 내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 바람결 바다로 소리에 혹시나 내 맘이 너에게 닿을까 진심 가득한 단어에 마음 담아 전해줄까 어둠 내린 바다에 등대가 되어 비출게 다가오는 네 바람 앞에 단 하나의 빛이 되어줄게 끝없이 펼쳐지는 어둠 바다 위 너와 내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 바람결 바다로 끝없이 내려오는 은하수별 아래 너와 나 사이에 별 이름 하나 붙이고 서로 닮은 별 하나 찾아 너에게 보내 온통 너와 날 닮은 별 바다 아래 바람별 바다로